가 내려줘. 처음 들어보는 내 이름과 처음 보는 듯 사람 미소에 사랑이란 걸 배웠어요. 목소리가 변하는 날쯤에 꿈이란 게 생겼어요. 혼자라고 여기던 나인데 어느 날의 줄을 둘러보니 함께라는 걸 알게 됐나 봐요. 운명이 믿지 않았죠. 이만 거문이 될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웃어넘기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난 아픈가 봐. 이건 운명이기 때문이야.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상처가 되면 어쩌죠. 그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. 운명을 믿지 않았죠. 이만 고문이 될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웃어넘기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난 아픈가 봐. 지금 편지가